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저음하여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대통령,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우크라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은 뜻깊은 날에 저음하여 김정은 동지께와 영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에게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길에서 평화와 복리,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경의를 드린다고 축전들은 지적했습니다.